두 손에 아직도 내 두 눈에 아직도 따뜻하던 네 차원이 아름다웠던 네 표정이 여전히 남아서 눈물 짓게 만드는데 지자며 슬픈 표정으로 날 떠나갈 때보다 나를 아프게 해 너무 아프게 해 눈물 들킬까봐 담은 입술로만 I love you지나치고 싶었는데